늦은 하루 시작하는 나를 깨우는 커피 그 스만 항상 그 자리에 앉아 무심한 시선 툭하니 들어온 그대 저 테이블 위에 놓인 향이 궁금해져 무거운 눈꺼풀 지루한 일상에 들린 카페인 저기 눈길이 향하는 사람과 첫눈에 빠질 상상 속에 설라 어떤 생각을 할까 마주친 표정 위로 뭘 좋아할까 나와 같은 마음일까 내가 먼저 더 다가가 볼까 그러다가 멀어질까 무슨 말이 좋을까 이런 말은 어떨까 그저 삼킨 말 실례해도 될까요 나 창문 앞 비친 화장기 없는 얼굴이 왠지 별로 같아 하필 이런 나라 북물러쓴 모자에 늘어난 청바지 파랜 티셔츠 이상할까봐 말을 건넨다면 불편할지 몰라 어떤 말이 좋을까 마주친 틈 사이로 뭘 좋아할까 이런 나도 괜찮을까 한 걸음만 더 다가가 볼까 그러다가 멀어질까 무슨 말을 건넬까 이런 말은 어떨까 그저 삼킨 말 실례해도 될까요 나 알 수 없는 이 시간 지나 그대로 스쳐갈 사이 된다면 인연이 아닌 이대로 지나치는 수많은 거리 속에서 널 마주하긴 싫어 지금 이 순간 다 보이고 싶어 네 맘에 닿을 수 있게 날 좋아할까 나와 같은 마음일까 너와 내가 더 가까워져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이 딱 좋을까 지금이 딱 좋을까 서로 건넨 말 실례해도 될까요 나 그날부터 실례하게 됐죠 우리 Oh yeah